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는 27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엘리세우 조아킴 마차바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석상에서 엘리세우 조아킴 마차바 총비서는 조선노동당과의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